아무리 원한다 해도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지. 죽도록 기도해봐도 들어지지 않는 게 있지. 열심히 노력해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지. 아무리 원한다 해도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지. 그 중에 하나 떠난 내 님 다시 돌아오는 것 아쉬움 뿐인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사랑하는 우리 엄마 다시 살아나는 것 그때처럼 행복하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시절은 지나갔지만 아마도 후회라는 건 아름다운 미련이어라.